적덕인의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22일 의례 방문하여 헌 비센테 예아떼 또미 정부 수상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비센테 예아떼 또미 정부 수상에게 보내서는 인사를 김용남 동지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수상은 경애하는 김정은 각하께서 대통령 취임식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일행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오비앙 드게마 무바소고 대통령과 자신의 이름으로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각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사유지 강국거운 소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김용남 동지는 띠레사 에프와 아상고노 적덕인의 공화국 국회 상원 의장을 만났습니다.